좋아 정말로 좋아 너무너무 좋아 자기가 좋아 자기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 세상에 자기가 최고야 자기 없이는 단 하루도 나는 살 수가 없어 좋아 너무나 좋아 정말로 좋아 너무너무 좋아